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7일 네덜란드 왕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윌렘 알렉산데르 국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한대성 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국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조선인민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이룩할 것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쌍무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